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엄청난 시련 앞에 이제는 다니엘의 도움도 없이 어른들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그 시련을 맞이하게 된 세 명의 소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이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어린 소년들입니다. 부모는 죽었고 나라까지 잃었고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 살던 소년들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만약 우리가 이 소년들이 가진 이 믿음의 비결을 알 수 있다면 나도 또 내 가족들도 내 자녀들도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장 13절 말씀. 느부갓네살은 크게 화가 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굉장히 크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자신이 무려 27미터나 되는 그것도 자신의 모습을 한 엄청난 금신상을 만들고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의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곳에서 이제 자신의 신상을 만든 것을 기념하는 엄청난 행사를 시작했는데 작은 나라의 포로 출신의 그것도 어린 소년들이 자신의 명령을 무시해서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존심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사실이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하고 있다가 뿔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비파와 양금과 관악기의 음악 소리가 들릴 때에 내가 세운 신상에 절한다면 잘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 절하지 않는다면 너희를 당장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 속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는 신이 어디 있겠느냐?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인자와 자비가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지금 당장 불에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만약 이 소년들이 다시 순종을 하면 그의 자존심과 권위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그들에게 한 번 더 자신의 명령을 설명합니다. 이제라도 음악이 나오면 절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단서를 달죠.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당장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을 것이라고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자신의 그 교만함을 선포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직접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꿈이나 비밀에만 능통하신 신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6절 말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께 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제 심장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예 대답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만약 우리가 용광로 속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타는 용광로와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왕이 세운 황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것이니 그리 알아주십시오.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이며 신상에도 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세상에 누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청년부터 어른들까지 정말 이런 담대한 믿음이, 정말 살아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어떠한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용기와 확신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이러한 강력한 믿음은 17절 중반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라는 부분에서 그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날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은, 확신은 절대로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혹은 교회에 나와서 목회자가 인도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목회자가 먹여주는 말씀을 받아 먹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이러한 확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룩함의 능력은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섬길 때에만 나타납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믿기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예배한 것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 그 삶 속에서 거룩함의 능력이 분명하게 구별되어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회자는 절대로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와서 더 이상 예배를 드릴 공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나에게 예배를 드려달라고 말하지 않고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는 상황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도 한때는 교회에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면 충분한 줄 알았습니다. 물론 주일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생존 기본이에요. 하지만 생존 기본 갖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거룩함의 능력이 그 정도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차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공식적인 예배가 모두 끝났을 그 상황에 더 이상 예배를 드려야 할 이유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만이 거룩함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휴가를 가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싫어왔는데 굳이 거기에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야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도 솔직히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휴가를 가거나 사역지를 벗어나기만 해도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불신앙인지 깨달았습니다. 휴가지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요? 사역지를 떠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일까요? 집에 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섬겨왔던 모든 섬김이 결국은 하나님을 진정하고 예배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단순히 목사라는 직업 때문에 섬겼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가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놀라고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당에만 계실까요? 집에는 안 계시고 일터에는 안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왜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들이 나타나는데 왜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룩함의 능력을 전부 다 잃어버렸을까요? 그들의 예배는 거룩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전심으로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삶에서는 그러한 예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거룩함의 능력을 드러내실 수 있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달랐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없어졌습니다. 부모가 죽었습니다.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더 이상 이제는 교회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예배당이 다 사라진 겁니다. 주일이라는 개념조차 사라진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나는 집에서 매일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정말 그렇게 된다면 과연 몇 명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집에서 어느 곳에서나 예배를 드릴까요? 저는 지금 코로나 상황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짜였다는 것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진짜인 줄 알았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죠. 만약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사라지고 목회자라는 개념도 다 사라지고 신학교도 다 사라지고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찬양 인도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성가대 찬양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심지어 인터넷에서도 나라들이 법적으로 모든 컨텐츠를 관리하고 예배 컨텐츠가 다 사라진다면 나는 과연 집에서 지금과 같이 마음을 다해 정성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감동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설령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지금처럼 습관이 되지 않은 상황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어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배했습니다. 자신들이 그곳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확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자신의 눈앞에 활활 타오르는 이 불보다 이미 내 삶에서 날마다 언제 어디서나 나와 교제하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훨씬 더 뚜렷하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너무너무 착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순종도 잘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대학을 가고 부모를 떠나면 100명 중에 99명 아니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믿음 가운데 무너집니다. 주님을 떠나는 아이들도 많아요. 왜 그렇죠? 그동안 교회와 부모들이 제대로 신앙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첫 번째이고 또한 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스스로 예배하는 믿음을 주지 않고 먹여주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만 주일 학교 주일 예배와 주일 학교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학교 공부는 일주일 내내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과외도 하고 심지어 방학 때도 공부를 시키면서도 아, 잘 따라가고 있나? 부족하진 않나? 생각하면서 신앙에 대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학교 공부에 비해서 수십 배나 적은 양을 시키면서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성애나 이 악한 세상의 진리들을 이겨낼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착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적어도 대학에 갈 나이가 되었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스스로 자신이 교회가 되어서 날마다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키우는 분들을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래놓고 자녀가 대학에 가서 독립해서 믿음의 시련을 만나고 방황을 하면 그제 와서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회개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이미 자아와 인격이 형성이 되었는데 내 손을 떠났는데 쉽겠습니까? 집에서 자녀에게 가정예배를 인도해보라고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시간을 주고 네가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준비해서 한번 인도해봐라.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을까요?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녀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보라고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들은 것을 가져오라고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도 모르고 음성을 구분할 줄도 모르고 그렇다면 과연 그 자녀가 혼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나중에 이 아이가 결혼해서 부모가 되면 과연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을까요? 확신하건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갓난 아기를 험한 세상에 내어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 잘 컸네. 열심히 그동안 교회 다니고 엄마 아빠 따라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다 되었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인 나조차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훨씬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만났을 때 정말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할 이유가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일대일의 교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실제처럼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한 실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리고 우리는 우리 삶의 실제가 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풀무불조차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매일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하고 교제하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아이가 정말 듣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도 없고 음성도 듣지 않고 매일 먹여주는 밥만 갓난 아기처럼 받아먹고 있는지 자녀들과 또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합시다. 거룩함의 능력은 골방에서 아무도 없는 은밀한 곳에서 나타납니다. 예배 후에 홀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나타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거룩함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모 세대 가운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리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룩함을 자녀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은 아예 믿음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악순환이 점점 반복되면서 교회들은 문을 닫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이 땅의 미래가 소멸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이제는 풀뭇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텐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은 더욱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먹여주는 밥만 먹으면서 굳건한 줄 알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부모의 손을 잡고 따라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선 줄 착각하였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가르치고 전하지 않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한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가 아니었음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의 이 회개를 받아주시옵고 이제는 우리가 일터에서도 집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고 예배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활활 타오르는 불보다도 더욱더 뚜렷한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아이들까지 이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경험하며 그들이 교회가 되어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는 놀라운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학부모 줌 미팅이 있고요. 그리고 내일 주일 예배, 주일 학교, 영어 예배 있고요.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모임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정말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내일 또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식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 침례받는 시 놀랍게 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믿음의 용사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의 같이 예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 개인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